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 혁명 승리 58돌세 즈음하여 조조 구바공화국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보내시는 꽃바구니를 조체 105, 2016년 12월 31일 해당 부문 일꾼이 구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